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인민적 식책에 의한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함께 사회보험제의 혜택으로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최 35, 1946년 12월 북조선 림시인민연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사회보험법 실시에 대하여에서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을 채택하게 되는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이 향상되는 데 따라 국가 예산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자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습니다.